예수님,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 하시고, 평화를 주는 것도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시죠? 이 말씀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저것 불을 지르셨던가요? 모닥불 피워서 아침 해준 건 있어도 부지러 그런 건 아시죠? 그럼 이 불은 무슨 불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불이죠? 네, 성령의 불이요. 네, 불하면 성령이 떠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하여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셨죠? 그때 방언이 그런 큰 거센 바람 소리도 가득 차면서 그래서 불명이 이런 혀들이 내려와서 사람들 마음이 올라 있을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멀어가서 말한 말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령의 불을 이 땅에 주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태워 없애기도 하고 빛을 내고 따뜻하게 해주었죠.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이제 우리에게 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옛날의 그런 죄들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새로운 모습으로 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불이라는 것이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것도 불태우죠. 그렇게 우리들이 그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령을 불태울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삶에서 이미 겪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죠. 분열을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미움들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평화가 맞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 만날 첫 인사가 그렇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러면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산다는 게 그 성령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어떤 미움들을 받는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일독설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 얘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맨날 우리한테 이상한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만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저 사람은 상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자 잡아서 저수지에 갖다 버리죠. 예, 그렇게 가둡니다. 그렇게 신앙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 성령을 받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그것을 전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살면서 어떤 고통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 힘을 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끝까지 달려갑시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달려야 할 일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고통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하나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죠.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십자가 못 박는 길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들은 그분을 보면서 달려간다면 지치거나 힘들어 쓰러지는 일이 지쳐버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지만 그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생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 안에서 이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갈 때 하늘나라에서 누릴 기쁨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구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잘 갑시다. 잠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던 것 기억하며 감사합니다.